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시험 보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셨죠? 아, 저도 그 긴 터널 지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기억이 생생한데요. 아, 그 문제 이거 조금만 잘했으면 풀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그거 놓쳤구나 이렇게 아직도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요, 오늘만큼은 이제 그 문제들 다 덮어두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 방송 들어주세요. 오늘 첫 곡 편안한 곡으로 골랐습니다. 독일 영화 날이 새면 언제나의 테마곡 Midnight Blues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found someone to stand by me. We saw the writing on the wall as we felt this magical fantasy. Now with passion in our eyes, there's no way we could disguise a secret need. So we take each other's hand, cause we seem to understand the urgency. Just remember, you're the one thing I can't get enough of. So I'll tell you something. This could be done. Yes, I know it's on your mind when you say, stay with me tonight. Yeah, and remember, you're the one thing I can't get enough of. So I'll tell you something. Time of my life. No, I never felt this way before. Never felt. Yes, I swear it's a truth, and I hope. Dirty Dancing 중에서 The Time of My Life였습니다. Dirty Dancing, 이 영화는 댄스 무비로서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화려한 사운드트랙 앨범 역시 대성공을 거두었죠. Righteous Brothers의 멤버였던 빌 메들리, 그리고 영화 사관과 신사의 주제곡 Up Where We Belong을 불렀던 제니퍼 원스가 함께 부른 사랑의 테마죠. The Time of My Life. 이 곡은 87년 발표 당시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했고요. 이 영화 Dirty Dancing의 앨범, 이 사운드트랙 앨범 역시 사운드트랙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죠. 또 그의 아카데미 주제가상도 받았었고요. 영화 중에서 패트릭 스웨이즈의 상대역을 맡았던 베이브, 이 여배우 이름이 제니퍼 그레이였죠. 60년 뉴욕 태생으로 원래는 댄서를 지망했지만 사고를 당해서 배우로 그 꿈을 바꿨다고 합니다. 아, 주인공 패트릭 스웨이즈와도 비슷한 길이를 밟은 셈이네요. 이 영화 더티 댄싱 외에도 제니퍼 그레이는요, 페리스의 청춘, 커튼 클럽 이런 영화들에 출연했습니다. 자, 그럼 Song in the Movies 58위 곡 듣습니다. Nothing Gonna Stop Us Now. 영화 마네킹 중에서 스타쉽이 부른 이 노래는요. 오늘 58위를 차지했습니다. 대전 동구 가양 1동의 강희경 씨가요. 직접 만든 아주 예쁜 엽서에다 이 곡 신청해 주셨네요. 눈이 내리지 않는 크리스마스란 정말 삭막하겠죠. 이번에 눈이 안 내리면 어떡하나요?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글쎄요.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날씨만 추워도 겨울 속에 크리스마스가 들어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우린 참 행운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결혼기념일 우디 알렌과 배트 미들러가 나온 영화였는데요. 그 속에서 크리스마스는 한여름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짧은 팔 입고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게 여겼을 텐데요. 자, 같이 듣고 싶다고 하신 선화, 경주, 주희 씨 정말 잘 들으셨겠죠? 영화 마네킹, 고대 이집트 공주와 현대 청년의 천년에 걸친 사랑. 하지만 공주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만 인간의 모습이 될 뿐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저 마네킹에 불과했죠. 영화 마네킹은 우리나라에는 87년에 개봉돼서 아주 큰 인기를 모았었는데요. 91년에는 더욱 낭만적인 얘기로 속편도 만들어졌었습니다. 글쎄요, 사랑은 이처럼 불가능이 없는 위대한 것이란 얘기일까요? 아니면 참된 사랑을 믿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일까요? 여하튼간에 이제껏 헐리우드에서는 어떤 그 불가능한 사랑 얘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영화들 꽤 많았었습니다. 바닷속 인어와 사람 간의 사랑을 해피엔딩으로 그려낸 스플래시, 그리고 소녀, 제니퍼 코넬리와 마왕, 네이비보이의 사랑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라비린스도 있었고요. 또 인간과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고양이족이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지켜나간 영화 캐피플이나 또 홍콩 영화지만요, 천유이혼, 이들 모두가 현실에 불가능한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그린 작품들이죠. 자, 59위 곡 들을까요? Wind Beneath My Wings, 영화 비치스 중에서 배트 미들러가 불렀습니다. Song in the Movies 59위 곡은요, 영화 Beaches 중에서 Bette Midler가 부른 Wind Beneath My Wings였습니다. 영화 귀여운 여인의 게리 마샬 감독. 이 감독이 88년에 만든 Beaches는요, Bette Midler와 Barbara Hershey가 주연을 맡았던 다소 여성 취향의 영화입니다. 소녀 시절부터 친구였던 두 여인. 하지만 36년이란 긴 세월은 한쪽을 아주 귀부인, 부잣집 귀부인으로, 그리고 또 한쪽은 가난한 클럽 가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환경과 신분이 다른 두 사람의 우정. 글쎄요, 이것은 어떤 빛깔을 띨까요?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블랙 초콜릿 같은 맛. 바로 이 맛이 느껴지던 영화였습니다. 아, 그런데요, 영화를 꼼꼼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영화 미치스에서 좀 재미있는 소품 하나 발견하셨을 거예요. 바로 영창이라는 우리나라 상표가 붙은 피아노인데요. 이런 걸 두고 억지로 해석하면 세계 속의 한국이 되는 거겠죠. 또 얼마 전에 개봉됐던 웨드락, 국내 제목으로는 개목골이라고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이 영화에서는요, 탈옥범인 주인공 루트거 하우어와 레이첼 워드를 붙잡기 위해서 모텔 앞에 경찰들이 출동하는 장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타고 왔던 차에는 우리 글씨 한글로 큼지막하게 경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전 영화를 무심코 쳐다보다가 그만 깜짝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또 외설 과다, 이런 이유로 국내 수입 금지가 된 작품 헨리와 준에서는요,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의 연주가 삽입돼 있습니다. 곡명은 드뷔시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였고요. 이 밖에도 그 스파이크 리 감독의 똑바로 살아라, Do the Right Thing의 한국의 슈퍼마켓 주인이 좀 비겁한 모습으로 등장한 것, 이것은 많이 알려진 얘기지요. 자, 60위 곡 듣습니다. 나디아 스템입니다. 영화 Bless the Beast and the Children 중에서 나디아 스테마, 오늘은 제임스 골웨이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보통 제임스 골웨이 할 때 항상 제임스 골웨이 and the and his magic flute 이러잖아요. 그래서 왜 마술피리 하나 했는데 아 오늘 들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관악기를 불 때 보통 숨소리가 중간에 들어가게 마련이잖아요. 사람들의 호흡은 짧기 때문에. 근데 조금도 그 숨이 끊어짐 없이 마치 무슨 기계로 내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매직 플루트 했나 보죠. 아, 영화 Bless the Beast and the Children. 이 영화는요, 음악 때문에 더 유명해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섯 명의 아이들과 들소 한 마리. 바로 이들이 주인공인 영화인데요. 어린이들은 목장에서 캠프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잡혀있는 들소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소는 곧 도살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의 아이들은 이 소를 자유롭게 해주기로 마음먹는데요. 그들의 작전은 기상천외하게 시작됩니다. 아, 방금 들으신 곡 나디아 스테마는 그 감미롭고 애잔한 선율 때문인지 발표 후에 금방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 카툰 드림, 카툰 스트림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이 영화의 연주곡 앨범은요, 곧이어 CBS TV 드라마 The Young and the Restless의 테마 음악으로 사용됐었고요. 또 루마니아 체조 선수였던 나디아 코마네츠가 1976년 올림픽에서 이 곡을 자신의 경기 배경음악으로 이용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 곡은 나디아 스테마란 제목으로 아주 히트친 싱글이 되었죠. 아, 61위 곡은 프린스가 감독하고 주연한 음악영화 Under the Cherry Moon 중에서 키스가 차지했는데요. 프린스의 노래 Let's Go Crazy는 Song in the Movies 53위를 기록했었죠. 자, 61위 곡 듣습니다. Under the Cherry Moon 중에서 부릅니다. Kiss. You don't need experience. 영화 Under the Cherry Moon 중에서 프린스가 부른 Kiss, Song in the Movies 61위 곡이었습니다. 아, 62위 역시 Song in the Movies 차트의 단골손님입니다. 영화 그리스 중에서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른 Hopelessly Devoted to You 이 노래가 차지했는데요. 그리스 중에서는 벌써 세 곡이 순위에 올라왔었죠.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 부른 You're the One That I Want 이 노래는 37위, 그리고 프랭키 벨리의 그리스는 41위를 차지했었죠. 자, 62위 곡 듣습니다. Hopelessly Devoted to You, 올리비아 뉴튼 존입니다. 영화 그리스 중에서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른 Hopelessly Devoted You였습니다. 아, 1950년대의 젊은이들의 반항의식을 그린 작품이 이유 없는 반항이라면요. 60년대에는 이 영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마이크 니콜스 감독의 졸업입니다. 이 작품은 그 당시 무명이었던 더스틴 호프만을 일약 스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이먼과 갓펑클의 노래 때문에 더욱 잊혀지지 않는 작품이고요. 63위는 이 졸업 중에서 로빈슨 부인, 미세스 로빈슨입니다. 주인공 벤이 사랑하는 1인의 엄마인 동시에 벤의 첫 경험 상대였던 연상의 여인, 로빈슨 부인. 우리나라에 극장 개봉됐을 때요. 이 로빈슨 부인이 이레인의 엄마가 아니라 이모로 자막 처리됐다고 하죠.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도요. 아주 어렸을 때 AFKN TV를 통해서 봤었는데요. 뭐 그 영어였으니까 물론 그 대사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로빈슨 부인이 그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벤에게 집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하죠. 그리고 집 앞에 이르러서는 아무도 없어서 무서우니까 방 안까지 함께 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까지 들어온 그녀는요. 이번에는 옷을 벗어야겠으니 지퍼를 내려달라고 하고서는 목욕을 합니다. 조금 후에는 벗은 채로 나갈 수가 없으니 핸드백을 욕실까지 갖다 달라고 하죠. 결국 결혼 생활이 원만치 못한 중년의 부인 로빈슨은 따분하고 변화없는 일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쾌락을 즐기던 한 중년의 부인, 이런 여자를 표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로빈슨 부인 역의 앤 벤크로프트, 그녀는 어떤 성격의 역이라도 아주 잘 무난히 소화해내는 베테랑 연기자죠. 62년에 헬런 켈러의 인간 의지를 그린 기적의 인간, 미라클 워커에서는요. 설리번 선생을 아주 열연해서 오스카상을 수상했었고요. 64년에는 여자가 사랑을 갈망할 때 이 작품으로 깐느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탔었습니다. 자, 63위 곡입니다. Mrs. Robinson, 사이먼과 가펑클이 부릅니다. candidates debate. Laugh about it, shout about it, when you've got to choose. Every way you look at it, you lose. Where have you gone, Georgia Maggio? Our nation turns its lonely eyes to you. What's that you say, Mrs. Robinson? Georgia Joe has left and gone away. Hey, hey, hey. Hey, hey, hey. In the Movies 64위 곡은요, Rocky IV 중에서 Burning Heart, Survivor의 노래였습니다. 아, 미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요. 미국의 25세 미만 청년들 중에서 95%가 이 로키 영화를 한 편이라도 꼭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글쎄요, 미국인의 꿈을 상징화한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그런 점 때문으로 이런 인기를 얻은 것 같은데요. 영화 로키4에서 로키의 강적으로 등장했던 드래곤, 액션 스타 돌프 룬드그렌이 이 역을 맡았었죠. 그런데 돌프 룬드그렌은 실제 권투 선수 경력이 있다고 하죠. 또 우리에게는 나이나 프릭스, 엔젤 하트 등으로 아주 묘한 매력을 지닌 배우로 다가왔던 미키 루크. 역시 전직 권투 선수였고요. 미키는 링에서 두 번 실패한 후에 연기자로 탈바꿈을 했었습니다. 애청자들 가운데 특히 수험생 여러분들 오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FM 영화음악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편한 밤 되세요.